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점하여 메이꽃노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띠에리스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일성 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을 용도자께서 강화 발전시키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오늘 사회주의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어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온갖 침략과 도발책동에 당당하고 용감하게 맞서 나가며 승리를 이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음으로 하여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업적과 김정일 동지의 국가 용도 업적이 길이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조는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부강본영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실 것을 가장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